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19일 평양의 만수대 의사당에서 차상보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중조선인 총연합회 축하단을 만나 담화를 했습니다.